시간이지만 내 사랑이 맞을 거야. 바람에 스치는 너의 향기로도 난 너인 걸 알 수 있어. But I don't know 내 맘속에 언제부터 네가 산 건지. I don't know 너를 보면 설레는 이유. 나를 스쳐 지나가도 돼. 네가 날 다 잊었으니까 네가 기억할 때까지 나는 너를 기다릴 테니까 그때여 나를 바라봐줘요. 여전히 그때도 나를 사랑하나요? 그대여 내 눈을 보고 얘기해줘요. 사랑하는 마음은 숨겨지지 않아요. 너 다시 내 눈앞에 뛰지 마. 살고 싶은 게 죄야? 다들 그러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? 너에게 내가 곁에 있었던 사실을 절대로 잊지는 마. 널 위해 모든 걸 바칠 수 있었던 내 마음을 치우지 마.